푸른 하늘 꽃 같은 내 청춘 어디로 가고 속절없는 세월만 유스같이 흘러갔네 사랑했던 그 사람도 미워했던 그 사람도 아쉬울 수 없는 세월 속에 묻히고 너무나도 꿈과 같은 어디로 가고 속절없는